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리는 히어로즈 33부입니다. 아, 저희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인사를. 네. 저는 들리는 히어로즈 편집을 맡고 있는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입니다. 저에 대해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이인복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 앞에는 너무 오래 우리 함께 했는데 네, 성우님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성우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원 팁 지금 3주째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찍었어요. 예.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원 팁 진행자고요. 그리고 디지털 히어로에서는 지금 영상 편집도 미뤄둔 지 3주 됐어요. 유튜브 편집했는데, 예, 편집해야 되고, 하여튼, 요즘 게으른, 편집자 박성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그거 여행 휴유증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여행 이후에 많은 게 루즈해졌어요. 여행 전에. 그거, 빨리 그거 탈, 사실 그거 탈피하려고 오프 모임을 이렇게 막 벌리고 있는데. 뭐 오늘 올리신 건 어떤 거 올리신 건가요? 아, 오늘, 그러니까 오늘 아직 안 올렸고, 이제 지금, 이제 뭐, 이거 나갈 때 올라갔겠네요. 이제, 에버노트 사용자들이 그 베이직에서 프리미엄 가면서 이제 메일 보내기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베이직 가면서, 베이직, 그러니까 등급 바뀌면서 이제 베이직이 이렇게 메일 보내기가 안 되는데, 에버노트로. 그렇죠. 이제 그거 방법 몇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mail에서는 이제 그 뭐 에버노트 웹클리퍼를 쓰면 되죠. 네네. 일반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또 IFTTT에서 대놓고 네. 이제 고를 수 있는 몇 가지 레시피를 소개를 했어요. 네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메일에서 태그를 붙여서 그 IFTTT가 제공하는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트리거 네. 골뱅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주소가 있는데 거기로 보내면 에버노트로 꽂아줘요. 그 태그를 붙이면. 근데 문제는, 그거의 문제는 그 IFTTT 계정명이랑 네. 그 이메일 주소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가 뭐뭐 골뱅이 뭐뭐 뭐 그걸로 이제 IFTTT를 가입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예,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계정으로 특정 태그를 붙여서 IFTTT에 메일을 쏘면은 그거를 에버노트에 네. 딱 꽂아줘요. 예. 아하. 물론 서비스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금 성우님 말씀하시는 대로 베이직 사용자들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본인 이메일,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긴 하죠. 베이직 사용자들에. 예, 본인 이메일 주소, 고유 이메일 주소로 에버노트 이메일 주소로 뭔가를 보내게 되면 자기 에버노트에 착착 쌓이게 되는 것들. 그게 있었는데 그게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 다 이제 방법을 찾다 보면 뭔가 나오는데 마침 또 성우님께서 원타입 원팁에서 오늘 파일을 올리셨다라고 하니까요. 마침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들으시면서 혹은 들으시는 중에 잠깐 유튜브 접속하셔가지고 스마트라이프 원타임 원팁에서 그런 간단한 팁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안 나오는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IFTTT의 네. 재미있는 Gmail에서 그러니까 제 방송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Gmail을 네. 그냥 그 웹클리퍼로 밀었어요 사실은. 근데 네. 그 IFTTT의 Gmail 레시피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네. 그 특정 라벨에 꽂으면 무조건 에버노트로 전송되게 하는 레시피가 있어요. 예, 네, 해놨습니다. 네. 역시 공개된 거라 빠르군요. 예.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 스타는 네. 유명하죠. 스타드 하면은 바로 에버노트에 꽂히게 하는 거. 그런 것. 저 생각에 하반기에는 진짜 그 뭐랄까 고급 팁이라 그러긴 그렇고요. 스마트워크 짤 팁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갖고 한 2시간짜리 강좌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 예전에 스마트워크 강의하면서 별 이야기 다 했었거든요. 뭐 IFTTT도 소개하고 이런 레시피를 쓸 수 있다 얘기하고 다 하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다 뺐는데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걸 좀 하지 않아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 그런 팁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들으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원타임원팁 이렇게 짧게 짧게 만드는 건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구글의 그 짜투리 서비스죠. 구글 알림이니 뭐 내지도 어떻게 보면 짜투리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네. 그리고 핏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많이 드러난 서비스도 말고 구글에 숨어있는 서비스들 한번 싹 모아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험실 서비스 이런 것들. 아 그런데 그건 너무 모험적이야. 소개하고 없어질 수도 있어. 뭐 구글 분 참석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예, 뭐. 구글의 테이크아웃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자료 다 뽑아내는 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사실 구글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사용자들이 몰라서 못 쓰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소개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정비가 조금 더 끝나는 대로 그런 것들 몰아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앞에 좀 이야기가 그렸는데요. 딜레이 히어로즈 벌써 33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가지 분야에서 2위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아마 왠지 저희 안본 사이에 1위도 했었을 것 같아요. 요즘 맨날 모르겠어요. 제가 보진 않다 보니까. 네. 그 알림 서비스 좀 있었으면 좋겠어, 좀. 아, 1등하면 너 1등 했다? 예, 그러니까요. 아이튠즈에서 이렇게 순위 변동하는 거 알람으로 좀 오고. 그럼 좋은데. 아, 정말요. 자, 벌써 여름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신기한 게 아침에는 이제 매미 소리가 들리는데 저녁 되면 귀뚜라미 소리가 함께 들리는 계절이 된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저희 동네는 오늘 아침에도 매미소리가 잘안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요? 들었어요, 많이. 너무 덥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선선하다 그런 느낌? 네, 아침에 나갈 땐 괜찮았어요. 아침에 나갈 땐 햇빛은 뜨거워도 그렇게 덥진 않았는데, 낮에는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계절은 참 어김없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기도. 네, 다행스럽게도 어제 5시에 긴급한 사건들이 긴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끝나가지고, 예, 무한도전 잘볼수 있었고요. 근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뭐 아직 잘 진행을 하고 무슨, 있으니까. 이거 방송 나갈 때는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렇겠죠. 또 영리하신 저희가, 분들, 대단하신 분들 잘하고 계시니까요. 예, 한 주간의 IT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중에서 제가 봤었을 때 가장 핫했던 거는, 야, 이게 좀 웃겼어요. 샤오미가 분당에 입점을 한다. 그쵸. 반짝 소식으로 사람들 깜짝 놀라서, 그렇게 갑자기 댓글 막 붙고 막 그런 거 쳐봤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야, 이거 했었거든요. 정확히 보면은 정자동이었죠, 게다가. 네네. 이름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온 것도 처음 했던 것 같은데요. 정자동에 있는 한솔플라자에. 어떻게 자세하게 나오는지. 한솔플라자에 샤오미가 입점한다라는 기사가 모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신문이었고요. 그 샤오 그 한솔 플라자에 대한 기원도 막 올라오고 거기에 왜 거기에 얼마나 시끄러운 곳인지 막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막 전례기가 다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근데 그거는 한번 조사해보세요. 네, 사람들이 좀 당황스럽게 했던 거는 그 사진이었는데요. 사진에서 전면에 플랜카드처럼 걸려 있다 보니 신뢰가 간 거죠. 오, 진짜야? 막 이러면서 잘 냈다. 야, 대박이구나. 판교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갖고 우리 가까운데 다 열리겠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고, 더군다나 더 흥미있었던 그건 것 같습니다. AS. 샤오미 AS 내장도 못 들어온다. 이런 식이 지하 나오다 5층에다가 보니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샤오미 제품들 이제 직구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내거 망가졌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심심찮게 옆에서 보이는데, 특히 미밴드. 미밴드 고장나신 분들 꽤 있거든요, 주변에. 긍정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성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은, 왠지 좀 이상하다. 그렇죠. 하는 뭔가 생각은 이상하다. 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냥 그렇죠. 저희가 하는 거는.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되게 웃겼는데, 누가 발표한 게 아니라 누가 그걸 보고 그냥 기사화한 거예요. 그냥 그거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달 며칠부터 개장한다 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날 연 건지 아니면은 며칠 있다 여는 건지 이런 내용도 전혀 없이 그냥 나왔고, 뭐 1층에 보고, 저희가 5층에 보고, 그렇다고 안에 사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진짜 없는 맞아요. 거예요. 아, 이것이 기사냐. 그냥 그 누가 트위터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 같은 느낌? 뭐 맞아요.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런 정도 수준 딱. 뭐 그래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반신반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저도 요거는 제가 카페에 올라왔던 거를 좀 확인을 했는데 GMI 코리아라는 데에서 샤오미 쪽에 메일을 보낸 모양이더라고요. 회신받은 내용이 중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번역된 내용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분당 샤오미 직영점 관련한 샤오미의 공식 입장. 샤오미 위조 단속. 공식. 최근 한국에서 보도된 샤오미 최초 분당 입점, 한솔플라자의 전시관, 매장 및 AS 센터 개설 등에 대하여 저희 회사는 그에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가 없으며 또한 타인에게 위 내용의 사유로 저희 회사명, 상표, 로고 등의 사용을 허락한 적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지어 한국 내의 적지 않은 회사에서 샤오미 한국 지점이라는 명의로 구입 및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측에서는 이른바 샤오미 한국 지점이라는 자체가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라는 캡처 사진이 정확하게 번역된 것과 함께 올라왔죠. 그런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 샤오미는 원래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아시죠? 맞아요. 전에 누가 후고바라한테 한국에 진출할 생각이 있는데 뭐 별로 관심 없는데 뭐 이렇게 대답을 한그 역사 후고바라지한테 누구한지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내용적으로 그 신뢰도 많이 안 갔고 그리고 중국 자체에도 샤오미 짝퉁 매장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요. 그 공식 예, 거기서 그 샤오미가 공식적으로 거기다 항의한 적도 있어. 너네 뭐냐 그 매장 없애라 그랬더니 걔네가 대답을 했죠. 예, 너네도 짝퉁인데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는 전설 같은 일화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뭐 짝퉁으로. 너네도 애플 짝퉁이면서 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샤오미 그 짝퉁 매장들이 그냥 뭐 우리나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매장에 나오면 일단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요. 당연히. 당연히 바라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았었을까.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아쉽기도 하고. 이제 아까 AS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AS 매장이 생기면 좋겠다.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그 국내에서 샤오미 짝퉁 구매하신 분 되게 많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쓰고 있는 배터리 올렸더니, 밑에 있는 댓글이, 짝퉁이에요. 크크 달렸어요. 그래도 충전이 잘안 됐나? 어쩐지 지금 잘 되거든요, 이게. 예, 네, 그런 것들. 얼마나 그런 거 많이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움찔움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들은 조만간에 샤오미 입점은 아니더라도 이미 저희 성우님께서 한번 다뤄주셨잖아요? 샤오미 제품들을 국내에 있는 좀큰 기업들이 서비스 한다라든지 그런 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재밌는 일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이마트에 가면 많아요. 지금. 먼저. 어쨌든 저희가 뭐 지금 이거는 그 정확한 샤오미가 입점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었지만, 샤오미 매장이 입점하는 건 사실이죠. 그거 정확히 그렇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환술 플러스에 그렇게 걸려 있다는 거는 국내에는 뭐 업체가 됐든지 간에 샤오미 공식이라는 것만 아니지, 공식을 지금 부인당한 거지, 그런 매장을 누군가 업체가, 오프라인 업체가 만들겠다라는 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사실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마 그럴 경우에 100% 자기들이 취급한 물건만 AS 할 거예요. 자기네 보증사에 그렇죠. 있는 애들. 그러니까 교환을 해주든 뭐 AS를 하든 그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겠지만 자기들이 판 물건에 한해서 하겠죠. 샤오미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볼수 있는 거는 뭐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하이마트를 가면 되지만. 뭐까지 들고 올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폰하고 태블릿은 못 들고 올 거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거못 들고 오겠지만 다른 거는 뭐 워낙 많으니까 뭐까지 들고 갈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죠. 예, 저도 한번 계정 가보려고요. 같이 가봐요. 네. 이거 뭐 들어오는 게 만약에 TV 들어오고 정수기 들어오고 이런 거다 들어오면 진짜 갈 만하죠. 근데 한간에는 설마 그러겠냐. 배터리 조그마하고 그런 것들.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의견들도 많긴 합니다. 큰거 말고도 짜잘한 것도 워낙 많으니까. 네. 이와 맞물려서 샤오미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면은요. 바로 지난주죠. 19일 인도 뉴델리에서 미 UI 7 글로벌 런칭 이벤트가 개최가 됐습니다. 네, 미 UI라는 거는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적인 UI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샤오미에서 나오는 폰들은 다미 UI를 쓰고 있고 일곱 번째 버전입니다. 첫 시작이 이미 2010년부터였었어요. 미 UI가 적용된 건. 글쎄 말이야. 그래서 되게 지금까지 오래 오게 됐고. 되어버렸어요. 예. 그럼요, 일곱 번이나 런칭시켰다는 거는 꽤 역사가 있는 거고, 이번에 발표한 거는 안드로이드 5.1.1, 그러니까 롤리팝 최신 버전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던 거는요. 새로운 디폴트 테마 적용이 가능하다. 뭐 테마가 변경이 가능하다. 이건 매일 이미지가 변하는 잠금 화면이 적용이 됐다. 이건 뭐 앱으로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예, 세 번째는 좀 의아한 내용들이 이렇게 돼서 특비를 했는데,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에 큰 글자 표시가 가능하다. 예, 작으니까 이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글자가 좀 커야 된다. 네 번째로 발표한 거는요. 앱 다운로드 속도가 30% 빨라졌다. 그래요. 네, 다섯 번째는, 이게 좀 신기했는데, 데이터를 절약시켜주는 어플인 오피스 맥스하고 결합을 해서 50%가량 데이터 절약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오피스 맥스가 아니라 오페라 맥스예요. 오페라 아, 맥스. 오페라 맥스.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페라 맥스. 오페라, 맞습니다. 정정할게. 오페라 맥스와 결합해서 50% 데이터 절약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얘네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데이터 절약을 한다는 거는 이런 경우에요. 네. 약간 지금 구글에서도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구글에 처음에 들어가면 뭐 그런 걸 할까요라고 이제 구글 크롬 그 모바일에서 처음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이게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검색어 같은 걸 치잖아요. 아니면 접속을 네네. 네. 하면은 걔네 서버에서 그걸 들어가서 그 화면을 던져주는 거예요. 줄여서 아, 압축해서. 그러니까 페이지를 압축해서 던져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다 긁으면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그 서버에서 압축해서 보내주면 용량이 좀 줄잖아요. 아, 말 되네. 네, 그러면 데이터 소모가 적고 화면이 좀 빨리 뜨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진은 조금 더 아하. 작은 사이즈로 압축한다든지 네.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압축 기술을 보통은 이제 저쪽 이제 샤오미 보통은 이제 그렇게 가져올 때는 뭐 구글 서버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샤오미도 그런 서비스를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는 거죠. 오페라 오펙스 이거는 그러면 자체적인 건 아니지만 뭔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 서비스를 오페라라는 운영하는 회사가 원래 있잖아요. 오페라라는 네. 브라우저가 있어요. 예, 네, 거기가 이제 그거랑 같은 회사 제휴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그러면 제휴를 해서 하는 충분히 거고.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이런 것들은 아니고 다른 회사도 맛만 먹으면 할수 있는 그렇죠. 기술이 얘기가 되겠네요. 예, 많이 줄이긴 할 거예요. 아마 5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그 MIUI가 원래 네. 예. MIUI가 원래 이제 그 원래 샤오미는 폰보다 UI가 먼저예요. 이건 아시죠? UI가 네, 먼저 탄. 소프트웨어니까. 네. 원래는 이 MIUI 자체가 이제 그 약간 그 뭐랄까 그 사이아노젠 아니 사이아노보드젠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갑자기 헷갈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이름이 꼬이지?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제 원래 안드로이드 UI를 개조를 한 UI로 먼저 시작한 거고요. 네. 이거를 이제 폰화시킨 게 샤오미예요. 샤오미가 이제 그걸 가지고 직접 그냥 폰에다 박아서 팔기 시작한 거죠. 지금 그 원플러스가 사실 그런 류의 폰인 거죠. 이번에 지금 나오고 있는 약간 그런 류의 폰인 거고, 샤오미는 좀 먼저 시작했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제 지원하는 폰이 되게 그 기존의 폰들을 대부분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레드미 2라든지 홍미 2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드미 1S도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은 다 물론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면 빨리 깔아야지만 그래서. 뭐 기술 하나 더 있는 거 얘기 드리면은요. 제가 요게 좀 흥미롭던데 쇼타임이라고 하는 기술이 공개가 됐고요. 네, 요거는 5초간 만약에 제가 성우님한테 전화를 할 때, 제 동영상을 녹화를 해요. 네, 잘 있었어요. 저예요. 전화 받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화를 걸면은 성우님 전화에 제 동영상이 나타나는 거죠. 좀 전에 사진 뜨는 걸 동영상화 시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걸면은 얼굴이 뜨던 게 이제는 동영상으로 몇 초간 이제 네. 얼굴이 나오면서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이 얘기 들으니까 이게 친한 사람들끼리만 가능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그렇죠. 전화번호가 알고 있는 사람들.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 무수히 많은 스팸으로 쓰일 수 있고, 무수히 많은 광고로 쓰일 수 있을 것 뭔가 방법이 있겠죠? 제가 깔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같아요. 네. 네. 너무 재밌겠다. 라는 생각 좀 들었고요. 아, 그 요거를 그 국내에 있는 디벨로이드 카페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그쪽을 가장 먼저 써보시는 그 개발자분들의 카페인 것 같은데, 그쪽에 사용자 한 분이 요걸 받으셨대요, MIUI를. Beta MIUI 7을 돌아다니는 받아서, 거. 네, 그거를 넥서스 5에 적용을 시켜보셨다고 올리셨어요. 네, 근데 그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쭉쭉 나오기는 하고, 디자인 캡처된 것들이나 그런 게쫙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 하신 게, 키캣이다. 롤리팝이 아니다. 아, 지금 버전은 키캣이다. 예, 그게 미라였어요. 나는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불렀거든요. 공식 베타 업데이트가 내일부터예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공식 베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받아보고 네. 소감을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쇼타임 좀 궁금하네요. 예, 어쨌든 얼굴이 안 대단한 뜰. 거, 네, 이 미유에 쓴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추산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1억 5천만 명이 이미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오. 인도에서 발표한 것도 의미심장한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 인도 시장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UI7.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 예전에 뭐 도돌 런처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이버 런처니. 네.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안드로이드 폰의 UI를 자기네들 입맛에 좀 맞게 카카오 런처, 페이스북 런처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개념이었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좀 향상된 게 MIUI였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조금 이제 MIUI는 좀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네. 게 많아요, 많긴. 그러니까 기존 안드로이드 UI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좀 많이 어색하죠. 왜냐면은 아이폰을 하도 많이 따라해놔가지고 이게 좀 이상해. 막뭐홈홈 그거 없어요. 그 메뉴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은 그 앱도 쫙 나오는 거지. 앱 버튼. 네. 보통 안드로이드의 가장 유명한 그 바탕 화면과 앱. 그 개념이 없어서 그냥 앱이 바탕 화면에 다 깔려 있어요. 헷갈리시겠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그거부터 이제 헉 이게 뭐야 막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오히려 아이폰 쓰셨던 분들이 익숙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이폰 쓰던 사람들은 뭐, 응? 네. 얘도 이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겠죠. 예. 네. 뭐좀 기다리면은 성우님이 테스트해 보신다고 하니까요. 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날 저는 관심 갔던 게, 이 미어여이도 있었지만 제품이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 제품이, 그 당연히 두 개, 홍미노트2도 이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발표한 게, 미 와이파이 나노라는 제품을 발표를 했어요. 예, 저희 집에 있는 게그 나스잖아요. 나스 기반에. 1세대고 2세대는 약간 큰걸 썼고, 걔보다 작은 게 최근에 발표가 된 적은 있었습니다. 뭐랑 똑같이 생겼냐면, 애플에서 만든 마우스 트랙패드. 그렇죠, 그 맞아요.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 했었던 와이파이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완전히 휴대용으로 나왔어요. 미 와이파이 나노. 특이점은 컬러가 6가지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쁘겠다네. 홍미노트2의 그 컬러처럼 이쁘게 나왔어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은 조그만 애딱 들어갑니다. 특징은 포트를 3개 갖고 있어서 완이 있고 랜선 2개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짐작이 가시겠죠? 더 재밌는 건 전원이 그 마이크로 USB를 통해서 입력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샤오미 배터리를 연결하게 되면은 제일 용량 큰 놈을 연결하면은요, 약 30시간 동안 얘가 구동이 됩니다. 완전히 여행객이라든지 그 해외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러신 이동이 많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들고 근데 그런 류 제품은 은근히 많은데 여행하실 예 우리도 많이 써봤지만 네네. 근데 뭐 예뻐요. 안테나도 예쁘다는 거. 일단 디자인과 안테나 그리고 뭐 두께 이런 게좀 많이 어필할 것 같네요. 네. 거기다가 뭐 가격이죠, 결국에. 네네. 79 위안에 나왔고요. 현재로서 이제 하나로 대충 바꾸면 1.4만 원 정도? 14,000원 정도? 네, 그 정도 자. 금액이면 살수 있기 때문에 이건 왠지 딱 선물용이다. 성우님처럼 여행 많이 다니시거나 저희 그전에 모셨던 여행 작가님처럼 그런 분들한테 또 괜찮겠다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구글에 은근 여행용이 많죠. 예. 아, 여행이 아니라 선물용이 많죠. 선물용. 네. 간단한 그런 거 선물용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되는 게이 자체가 와이파이 내장되는 액은 아니에요. 액은 네네. 아니고 뒤에 포트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시는 IP타임 공유기를 들고 다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호텔방이라든지 그런 데 있을 때 거기 있는 거 랜선 뽑아다가 여기다 껴서 활용하신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 사용할 게 많을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그때 성훈이 그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이 자체가 혹시, 아, 그건 안 되겠구나. 우회하거나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하진 않겠네요. 14,000원짜리 미 와이파이 나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 구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뭔가 좀 기대되고요. 전 색깔이 이번에 컬러풀하게 나온 걸 보고서 아 얘네 정말 머리 좀잘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샤오 이 지금 요즘에는 그 샤오미를 할 때도 무슨 색깔이 나오나 또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은근 많아져가지고 이 색깔이 다양하니까 그렇죠. 관심을 근데 이게 많이 살 예. 네, 전 제품으로 좀 퍼져나갈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그 샤오미가 그 제품의 성능 가지고 누구한테 어필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죠. 만들었던 가격이죠. 그쵸 그뭐 비슷한 성능의 가격 이렇게 가는 거니까 네. 예. 이 가격이 돼? 뭐 이런 거. 그렇죠. 이 가격에 이것까지 뭐 이런 식이라서 예, 뭐 그렇게 성능으로 와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맞아요. 가격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성능의 가격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맞습니다. 뭐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제가 집에서 샤오미 거 나스 쓰고 있지만은 이거 이 가격에 이 금액에 요즘에 살수 있는 거 많이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사는 용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에 샤오미 제품들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외에서 직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해외 직구 관련해 갖고 뭐 세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요, 부모님. 예, 19일 날 나온 얘긴데요. 이제 네. 19일 날, 이제 정부에서 그 직구, 이거 진짜 그 정부의 스탠스를 모르겠어요. 이 직구를 막겠다는 건지 뚫겠다는 건지. 어느 쪽이냐. 아무래도 좀 헷갈리는데. 해외 직구 세금을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오. 원래 이제 그 20만 원 넘는 물건을 하면은 이제 세금을 원래 특급 특송화물 과세 운임이라는 걸 내거든요. 20만 더 네. 오면. 근데 이거를 이제 낮추겠다. 그래서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라는데, 해외 소비를 활성화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헷갈려요. 그러게요. 네. 원래 이게 과세 운임이 이제 그 무게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 과세 운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약에 3kg 정도 물건을 발매하면은 이게 한 24,500원 정도가 과세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10kg 물건이면 뭐 93,000원 뭐 이렇게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이 과세가 이제 현재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이제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래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워낙 많아지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말도 많아져서, 그 전에 그, 뭐야, 이제 면세 물품 가격도 올렸잖아요, 한 번? 네. 가격 한번 최근에 올린 적이 있는데, 미국 200달러로 막 끌어올리고, 이제 목록통관 그 금액 같은 걸 이제 끌어올렸었는데, 이제 세금도 이제 그거 이상되는 물건에 대한 과세 자체도 이제 내린다고 하니까 이제 뭐좀 관심이 이제 많이 되죠. 그게 과세가 왜 많이 되는 거냐면 이제 관세 플러스 부가가치세 또 붙이거든요. 그게 예. 직구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과세 자체가 낮아지면은 부가가치세도 이제 같이 조금씩 낮아진다는 거죠. 얼마나 내릴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관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은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하네요. 조금 있으면 또 이제 해외 직구 할수 있는 것들, 그 날이 다가오잖아요. 좀 싸게 살수 있는 아, 날들이. 그렇죠. 이제 그 시즌이 연달아 오는 시즌이죠. 이제 네. 그 금요일, 월요일 뭐 이런 거 이제 금요일 다음 주 자리 25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알리에서, 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50% 쿠폰 내보내고 있던데요. 네, 요즘에 하고 있어. 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저희 방송 들으시고서 그 알리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죠. 네. 덜컥 쿠폰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건 쿠폰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달러짜리를 사시게 되면은 50%, 50달러를 리펀드해 주는 개념이고요. 근데 요 쿠폰은 당일 밖에 사용 안 됩니다. 예. 25일 당일밖에 사용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환불해주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주의하시고서 구매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 거,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그좀 고민하는 게그 배송에 대해서 알리는 항상 고민이 돼요. 네. 배송이 너무, 배송 기간이 너무 길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 배송해 주는 업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웬만하면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한 1, 2불 더 요새. 내고 차라리 좀 신뢰가는 데를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요새 홍미노트 2 직구하시는 분들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아, 홍미노트 2? 네. 뭐 가격이 뭐 네. 엄청나니까. 아니, 알리의 유명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한국어 버전 지원해가지고, 예, 네, 네, 맞아요. 한국말로다가 열심히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그 샤오미 사이트들 가면요. 샤오미 하는 블로거들 있는 뭐 카페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네. 아예 그냥 한글 로밍 있어요. 거기에 자기들이 직접 만든 한글, 원래 MIUI 자체가 공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쵸. 자기들이 한글화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뭐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으니까 뭐 샤오미 걸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샤오미 걸 처음 사시면은 이게 머레어 같은 그러니까 광고 들어있는 앱들이 깔려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쵸. 처음에 딱 받으시면은 한번 그걸 찾으셔서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 저희 뭐 지난 편을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한번 소개했었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UI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고요. 미국 중국판을 사시면은 중국판에는 또그 플레이 스토어가 없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국의 그미 스토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샤오미 스토어 같은 경우 그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신경 써서 구입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덜컥 사실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근 짝퉁도 많아요. 샤오미 물건은. 그렇죠. 요거 그러면은 그 적용은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논의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 근데 연내에서는 연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뭐 한참 뭐 해외 직구 맞겠다 이런 얘기도 얼핏 나오다가 해외 직구를 또 풀어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혼란스러우긴 한데요. 이제 뭐 그쪽 어르신들도 직구하시나 보죠. 예, 물건 구매하시는 거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좀 열리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뭐 이하고 더불어서 좀 이야기하자면은 그 안드로이드 폰에도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알파벳으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뭐 안드로이드 아그 최근에 이제 나온 것 중에 이거 안 이거 얘기하기 전에 그 네. 원허브라고 보셨어요? 그 원어브요? 중국에서 만든 허, 그 라우터. 아, 예, 봤습니다. 네. 난딱 그거 보면서 네. 쓰레기통이다 또 그랬는데. 유명 업체들이 쓰레기통을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뭐 애플이 제일 처음 만들었죠. 애플이 제일 처음 시커먼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한번 만들었어요. 에코. 이 아마존 에코도 약간 쓰레기통 같이 생겼어요. 근데 세 번째 쓰레기통이 나왔어. 구글에. 오, 요거는 이제 그냥 라우터고요. 일단 IoT로 가는 길목에서 정말 필요해서 만든 것 같아요. 일단 집안 그 샤오미 라우터랑 좀 왠지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얘기 듣다 보다 보니까. 맞아요. 저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었고, 게다가 가격이 예. 착하게 나왔어요. 생각하면 몇십만 원씩 올라갈 줄 알았는데, 뭐 아주 넘사벽인 가격은 아니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죠. 아, 살 거면 구울 거 사야 되는데, 뭐 일단은 잘 쓰시면 되고 또 바꿀 때 되면 바꿔야죠. 일단 이제 본 내용으로 가죠. 예, 부모 보고. 뭐냐면 샤오미 아니 샤오미래 샤오미 구글의 안드로이드 OS가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OS가 이제 머시멜로우로 이름이 결정이 났잖아요. 네, 머시멜로우 3D 마카다미아가 아니에요. 네. 한참 마카다미아 소문이 돌았는데 최종 이름은 머시멜로우로. 머시멜로우로 그 했습니다. 롤리팝도 그랬어요. 그뭐키 라인 파이 뭐지? 아 하여튼 그것도 롤리팝도 원래 아니어서 K 키캣도 원래 딴 이름으로다가 마지막에 키캣이 맞아요. 됐는데 머시멜로우고요. 이번에 이제 머시멜로우가 되면서 그앱 4개를 삭제할 수 있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앱으로 깔려서 나오긴 하는데 사용자 4개를 삭제하는데 구글 플러스가 삭제가 될 수, 살수 있어요. 기본으로 네. 깔려나가도. 그리고 구글 플레이 게임. 그리고 플레이 게임? 플레이북. 네. 아까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아이폰 쓰실 분은 게임 센터 같은 거. 네. 예. 플레이 게임이고, 그 다음에 플레이북. 구글 플레이북, 그다음에 구글 뉴스 스탠드. 이 중에 쓰는 거 있으세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이 별로 없는 앱들이 다 삭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사실 좋은 거죠. 예, 뭐, 이거 쓰지도 않는데, 굳이. 근데 물론 구글 플레이를 삭제한다는 건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구글 플레이를 삭제가 가능하겠다는 건 좀, 얘기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아, 거고. 구글 플러스 말씀하시는 거죠? 구글 플레이가 아니라. 구글 네. 플러스. 구글 플레이 게임이나 구글 플레이북이나 구글 뉴스 스탠드는 사용자가 생각보다 없다고 볼수 있겠다. 구글이 그럼요. 이렇게 삭제할 수 있게 하는 게. 근데 구글 플러스를 삭제하는 거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접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자꾸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접는다는 얘기가 얼핏 나오기도 했었죠. 구글 플러스에서 구글 포토를 뽑아냈잖아요, 얘네가. 그렇죠. 독립 그 서비스로. 예, 그렇다는 거는 원래 그 구글 그 플러스를 쓰시는 분 중에서 포토 때문에 쓰신 분들은 제법 있었거든요. 백업 기능 때문에. 맞아요. 이걸 뽑아냈으니까 굳이 플러스를 쓸 일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4개의 플러스가 들어갔다는 거좀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걸 또 밀어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플러스 쓰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한적한 플러스에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어서 슬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한적하죠. 네. 성훈 약간 님이 좀 말씀하셨던 거는 구글 플러스에 있는 사진 서비스가 이미 8월 달에 그렇죠. 종료를 얘기했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예. 구글 포토가 아니라 구글 플러스 사진 공유할 수 있었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 헷갈려요. 헷갈려요. 좀. 그러니까 거기서 포토가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포토는 원래 그러니까 구글 플러스의 서비스였어요. 하나의 구글 네. 포토가. 근데 그 포토가 이제 독립 만세를 하면서 이제 뛰쳐나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맞습니다. 구글이 분리를 해낸 거죠. 분리를 해냈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분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구글 플러스의 그 접는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왜냐면 구글 플러스 사용자 중에 그것 때문에 쓰신 분이 제법 많았으니까. 구글 플러스에 붙어 있는 기능이 요 행아웃도 사실은 그렇죠, 원래 거기에 행아웃 구글 보이는. 플러스에 붙어 있죠. 그래서 사이트도 분리됐잖아요. 행아웃.구글.com이 또 독립적으로 생겼잖아요. 그 말입니다. 혹시 구글의 소셜은 안 되는 건가요?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드네요. 그러게, 어째 이게 쉽지 내가 않은 만들었어 이거. 거지. 제일 처음 구글 플러스 나왔을 때 이거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만들어 놨죠. 만들어 그렇죠. 놨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동 가입됐잖아요, 이거 다.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죠. 그래요.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 보니.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예민했네요. 플레이 게임이랑 플레이북은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스마트폰 지금 열어서 보시면은 뉴스 스탠드, 뉴스 플레이북, 플레이 게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만약에 구글 기본 서비스들이 꽤 많고요. 네. 이 플레이 게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이제 하잖아요. 그럼 그 게임 기록들이 이제 축적이 돼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그 기계를 바꿔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거기서부터 이어서 할수 있다든지 뭐 그쵸, 이런 것도 게임센터 이제 같은 거죠, 예, 그죠. 덕분에. 게임센터 기능이기 때문에 뭐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거 자체를 또 페이스북을 또 그런 역할을 쓰시는 분들도 지금 많아요. 그 로그인을 페이스북으로 해도 또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또 밖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는 또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그 일부러 들어가 보시는 분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처음 들어왔어요. 아, 민망하네. 처음 들어왔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예, 뉴스 그리고 스탠드가 이제 없어진, 애매합니다. 뉴스 스탠드가 없어지는 거는 이것도 사실 그 뉴스 앱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뉴스 앱도 워낙 많고요. 하긴 하죠. 그리고 구글 뉴스로 들어가서 일부러 보시는 분이 또 그렇게 많을 거냐. 맞아요. 그것도 의심스럽죠, 예. 이게 있는데 오히려 뉴스와 날씨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중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뉴스 플레이, 지금 저희가 스탠드는, 얘기하는 거는 플레이 뉴스 스탠드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예, 근데 이미 이거 외에도 구글 뉴스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플레이 뉴스 가보시면은. 스탠드는, 뭐, 들어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좀 약간 그 매거진들을 모아놓은 느낌이 있어요. 맞춤 그쵸.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주제의 거를 다른 매거진, 이것저것 매거진에서 땡겨와서 보여주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에, 뭐, 사실은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미 그 뉴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받아서 보시려는 분은 괜찮은 서비스예요? 나쁜 서비스 아니에요. 나쁜 서비스는 아니고 그 괜찮은 서비스인데 사용자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쵸. 실질적으로 구글이 보기에도 이거를 열심히 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좀, 역시 지금 뭐안 쓰다가 간만에 들어와 봤는데, 꾸미기에 따라서 굉장히 예. 잘 꾸밀 수 있는 서비스이기는 합니다. 예, 뭐 서비스 파는 괜찮아요. 분들도 있어서.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꾸준히. 네. 물론 뭐 이거를 뭐 매일 보는 거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보는데 괜찮은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이거. 그렇죠. 구글이 참 잘하는 게 여러 가지 만들어주는 건데 못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안 해. 이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계정 없다라는 거. 제가 제일 안타까운 서비스 이거 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난게왜 구글은 RSS 서비스를 접었을까? 그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RSS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끌고 올수 있는 파급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건 참 신기하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는 인수하겠죠. 그렇죠. 네. 그것이 좀 빠르겠죠. 구글 플러스, 플레이 게임, 뉴스 스탠드, 플레이 북은 뭐예요, 이거? 구글 플레이북이요. 예. 구글 플레이북은 구글 북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구글 북스요. 구글 북스. 그쵸, 그쵸. 예, 구글 북스고요. 구글 북스도 저도 사실은 책들이 있어요. 제 책이 몇개 네. 사봤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어서 이제 뭐 가끔 보기는 하는데. 그리고 구글 북스를 사실 쓰시는 분들은 그 고전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전 네. 말고 서양 고전들. 그러니까 구글이 네네. 한번탄그 라이브러리를 그 캡처하는 작업을 한참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도서관 라이브러리 그 캡처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전이나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 꽤 쓸만한 게, 물론 다 영어라서 문제지만, 숨어있는 게 제법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찾았으면 이제 요리 레시피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구글 플레이북에서. 그랬더니 막 온갖 도서관의 그 레시피 북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네. 뭐가 있냐면, 대학 식당에서 쓰는 레시피도 있어요. 대량의 음식을 할수 있는 그런 레시피들도 캡처가 다 돼서 올라와 있고, 활용하시려면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대학들이 갖고 있는 온갖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요. 이제, 그런데 정작 그 책을 읽는 데는 별로 안 쓰고 있다. 그런 짓은 하는데, 이게 문제겠죠? 맞아요. 이걸로 책을 볼 것이냐. 뭐, 사실 우리나라 책은 없잖아요, 별로. 있긴 있었는데, 구글 플레이북에 우리나라 책 이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 책 많기 때문에, 뭐, 거기서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엔 구글 플레이북에다 책 사시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참 애매하고 좀 그렇긴 하군요. 네, 구글의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는 이제 안 나가거나 이제 서비스를 없애진 않지만 지금 서비스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을 앱을 하죠. 삭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죠. 네, 그 얘기였었던 것 같고요. 이거 뭐 다음 스텝에서는 정말로 서비스를 접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머신멜로부터는 뭔가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혹은 머신멜로 서비스로 가면서 이거를 대체할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깔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른 앱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통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참 뭐라고 못하는 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더한 짓을 했잖아요. iOS 업데이트하고 나면은 애플 워치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난 애플 워치가 없는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이폰에 애플 워치 앱이 깔려있고. 예, 그런 걸 했었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지금 머신멜로 기대되는 서비스고 좀 있으면 나오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아서 좀 기다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요 크롬 얘기, 구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재밌는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이건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크롬북, 크롬북 그럼, 죽지도 않고 계속 나와요. 예, 근데 우리 외국에서 잘 팔린다 보던데. 크롬북이 제일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아, 그치?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크롬북이 뭐냐면, 안드로이드 아니죠, 그 당시에도. 윈도우 OS가 아니라 크롬 OS가 깔려있는 노트북입니다. 그렇죠. 예. 특징은 인터넷이 돼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용량이 작고 그러기 때문에 가볍게 쓸 수도 있고, 이때부터 아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크롬북을 처음 왔었을 때 느낌이, 아, 그렇지. 예, 그때 제가 이제 제 일을 하기 전인데도요. 한참 책 쓰고 있을 텐데, 어차피 인터넷이 안 되면은 내가 하는 업무는 돌아가지 않잖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되게 이상했거든요. 인터넷이 안 되면은 이런저런 못한다는 게. 생각해보면 인터넷이 돼야지만 이메일을 보고, 인터넷이 돼야지만 자료를 찾아보고 모든 걸 하니까 어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시장 자체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대신 교육용 서비스로는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국내가 아니고 해외죠. 자, 최신 크롬북 세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교육용 크롬북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위한 건 일단 아니에요. 완전히 낮춰서, 우리도 한참 스마트 교실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가 나왔었는데, 초등학생들, 혹은 중학생들, 쉽게는 그냥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튼튼해야죠. 그 크롬북의 네. 가장 장점은 사용성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뭔가 그 우리나라는 특히 액티브엑스도 안될 거고 네. 크롬북이니까 이 사용성에 그러니까 크롬북을 사줘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사용성의 한계 때문에 오히려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되네요, 그것도. 인터넷 검색은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제한을 여러 가지 걸어서 네. 어차피 인터넷이 돼야만 하고. 그리고 쓸수 있는 앱 프로그램도 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거 이상 못쓸 거고. 그렇죠. 그렇죠. 자, 우선 좀 보면은요, 크롬북 3종 제품 나온 것들에 대해서 성능이 어떻게도 대단하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대동소이할 것 같고 정말 외관상으로만 좀 밝힌 것들이 있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레노버, 이거 역시도 이제 죽지도 않는 레노버 싱크패드에서 요가 112 이렇게 읽어야 되나? 11, 뭐좀 112, 탱크라고 하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탱크. 탱크. 예, 말 그대로 강해요. 그래서 얘네가 신기한 게 과감하게도 화면을 360도로 펼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화면을 뒤집어도 되고 펼쳐도 되고 거꾸로 다룰 수도 있고 다쓸수 있어요. 야, 이 대단하죠. 그게 원래 요가 시리즈가 좀 약간 그 자율성 있잖아요. 그 액정 방향이. 그쵸, 이름도 요가. 예. 그래서 네. 그거를 옛날에 걔 누구야? 잡스 역할 했다네. 그, 아, 갑자기 이런 생각했네. 걔가 한번 들고 나왔었는데. 아, 예, 와, 걔, 영화 아. 배우 이름 까먹었다. 네, 걔가 했었죠. 걔라고 하니까 네.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제가 나중에 따로 붙일게요. 예. 어쨌든 이 경첩이 이슈인데, 경첩은 꽤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상판 자체를 튼튼하게 설계를 해서 모서리마다 고무 가스켓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충격 급수요. 그럼 꼭 그런 거 해놓으면 꼭 절묘하게 그거 엄대로 떠시는데. 자, 보면 화면 액정. 액정의 문제잖아요. 예. 애들이 막 짐을 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132파운드 중량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얘네가 밝힌 사진을 보면은 그냥 이 노트북에 올라가요. 사람이. 안 망가집니다. 신기하죠? 오버스펙인데. 금액 자체는 뭐 600달러라고 하는데, 요거 생각해보면은 굳이 교실뿐만 아니라 군용으로 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군용은 오프라인이 네.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테스트용 만들고 하니까 되는 거죠. 일단 이제 군용은 하드웨어니까. 오프라인이 되죠. 네, 하드웨어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아무데나 들고 다니면서 쓸수 있다. 안 망가진다. 전투용이다. 그런데 정말 만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회사는 델입니다. 델 역시도 크롬북 11을 만들었는데, 레노버만큼 얘네가 걱정했었던 것도 역시 학생들이 험하게 쓴다 이거였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얘네도 디스플레이 상판이랑 본체 양 측면을 고무 범퍼로 감쌌습니다. 또 고민을, 그 고민을 똑같이 하는 거 보면 정말 험하게 다루나 봐요. 그 미국 쪽에서는. 네, 애들을 잘 보나 봐요. 어떻게 쓰나 보고. 예. 네, 우리나라에서 뭐 엄마들한테 맞고 선생님도 혼나고. 여기 재밌는 게 요거는 진짜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노트북 키보드에 네. 연필이나 펜 같은 걸 올려놨다가 상판을 닫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요. 아. 예, 그렇게 되면 뭐 그러지 않더라도 뭐 올려놓고 닫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야, 이러면 화면이 카닥하고 깨지는 거죠. 그 충분히 가능한 얘기네요. 예. 예, 근데 이 델에서 만든 얘는 펜몇개 놔두고 상판 닫았는데 디스플레이 약간의 자국만 남고 얘를 닦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잘 좋네요. 아, 이거. 만든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기능들이 스마트폰에도 적용돼도 괜찮은 기능들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진짜 와닿는 것들. 컴퓨터 음료 솟는 거. 그거는 그딱 하고 산도 일단 정신적 쇼크부터 받는. 그럼 이거 어떡하죠? 날라다니라죠, 이거는. 저 들고 다니는 거 맥북 이런 거에다 쏟으면은 이게 돈이란 반도 나오는 예. 거죠. 자, 델 자, 다음. 크롬북은요, 방수 기능을 지원해요. 예. 그래서 힘든 거는 하단에 배수구멍까지 있어요. 물이 일로 빠져나가라. 그래서 올라온 걸 보면은, 네, 노트북에 물을 쏟은 다음에 모두 물이 빠지는 데까지 10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잘 작동하고 웹 브라우징도 가능했다. 다만 탄산음료나 주스, 커피 등을 쏟는 경우에는 안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뭐 끈적끈적거리는 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겠죠. 네. 마지막 회사입니다. 마지막 회사는 중국 회사예요. 하이얼. 하이얼. 레노버도 하이얼 하여간 중국 중국 회사예요. 회사예요. 레노버도 알고 아, 보면. 그러네요. 아, 네. 참 깜빡깜빡한단 말이죠. 하이얼에서도 만들었는데, 얘네 하이얼이 만든 거는 좀 독특하게 하얀색을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그 얘기 한번 듣잖아요. 그 하얀색 뭐 살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하얀색은 떼탄다고. 네네. 그 얘기 진짜 지겹게 들었거든요. 하얀색은 떼탄다. 근데 애들이 그럴수록 사실은 아이들은 하얀색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하얗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더 때를 태울 수 있다는 그런 거야? 그래, 할래면 해봐라, 말하는 것 같은데. 얘도 외관은 플라스틱인데요. 단단하게 네네. 만들었고, 손잡이가 달려 있어갖고 좀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돼 있고, 배터리가 탈착형입니다. 요새 노트북은 보통 아예 그냥 못 빼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장이 많죠, 예. 네, 근데 아예 탈착형으로 나와갖고 오래 좀쓸수 있도록 하고, 방수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169달러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169달러면 뭐 괜찮네요. 예. 네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교육용이다. 게다가 교육용 플러스 성능률보다도 경고성을 많이 키워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 전문 기사는 저희가 링크를 다시 드리겠지만은 그 IT 월드 쪽에서 잘 정리된 기사가 올라와서, 사실 뭐 PC 월드라고 하는 외신에 나왔던 기사가 여기 나온 거긴 하지만, 그쪽 부분을 좀 인용을 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인분들이 살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 만한 건 아니죠, 이 모델은. 보통 그 이제 크롬북을 어른분들이 사시면요, 네. 며칠 안에 대파세요. 대파? 써요, 이거. 어떻게 네, 써요, 이거. 들고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서브 노트북으로 쓰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뭐 되는 게 일단은 그냥 윈도우 태블릿 하나 사고 말지 뭐 이런 생각들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네. 뭐 이제 본인이 인터넷밖에 안 한다,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시는 경우에 쓸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인터넷 서비스들이 워낙 좋아지긴 했어요. 뭐 그냥 웹상으로도 별걸 다할수 있고, 일단 오피스도 웹상으로도 쓸 수가 있고, 요즘 MS에서 오피스 올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다. 생산성의 한계를 어느 순간 딱 느끼고, 아, 이거는 진정한 그걸 할 수가 없구나. 그걸 딱 깨달음이 오면은 이제 팔고 이제 네. 다시 이제 다른 노트북을 사는 순서로 가는데, 해킨토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해킨토시를 쓰다 보면 마지막에 정품을 사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는 아, 거랑 해킨토시의 끝은 그 맥이에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맥을 사고 말지. 이 시간을 버릴 바에는 그걸 사게 되죠. 맞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또 이런 제품들. 시사점은, 결국에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굉장히 튼튼한 노트북들이 이제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다. 성인분들도 이거 딱 들으면, 나도 저런 기능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회사들이 아이들용 제품을 만드는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는 것들은 성인 쪽에도 적용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아이 크롬북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면서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다 보니 국내에서도 좀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내는 액티비스 때문에 안 돼요. 액티비스. 그러니까 빨리 액티비스를 걷어내야 돼, 우리는. 일단, 그, 크롬을 제대로 쓰시려면, 네. 일단 HTML5로 된 콘텐츠가 많아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쵸.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한 5년째 계속 강의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전이랑 요즘은 완전히 다른 게, 성인분들 대부분이라기보다도 한60% 정도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정도는 크롬을 경험해 보셨거나, 이미 크롬을 깔아놓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익스플로어하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크롬 사용률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 전에 조사 나왔는데 크롬 사용률 엄청 높아요. 근데 크롬이 너무 무거워. 사실 저 개인적으로 크롬을 쓰긴 하지만 이제 크롬하고 파이어폭스를 번갈아 가면서 쓰거든요. 크롬 너무 무거워. 진짜 메모리 차지하는 양이 네. 대단해 진짜. 크롬 한번 돌리면. 걔네도 계속 성능을 개선해야죠. 지금 제가 저희 행아웃을 하잖아요. 네. 저는 행아웃은 크롬으로 띄고요. 좀더 안정성 있게 뜨라고. 나머지 화면 다 파이어폭스, 지금 브라우저 두 개를 띄워놓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크롬에다 다 띄우니까 죽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버그 걸리는 거. 그래서 그냥 행아웃은 크롬으로 띄우고 나머지 파이어폭스에서 띄우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좀 고민이. 이런 변태 같은 사용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 참 드네요. 뭐, 맥 쓰시는 분들은 사실 사파리 띄우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파리 띄우면서 저 같은 경우에 가끔 크롬 띄우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크롬 브라우저 하나 있었었는데, 제가 썼던 건데, 오페라였던가? 그, 누가 만들었던 거였는데, 가운데는, 걔가 나와요. 그 서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네네. 오른쪽에는 페이스북을 넣을 수 있고요. 네네. 오른쪽 사이드에는 페이스북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왼쪽에는 트위터를 넣을 수 있고, 그막 쓰다가 누구한테 공유할 거 생기면 드래그할 거 집어넣어버리면은 페이스북 바로 글쓸수 있고. 아, 내거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그런 브라우저들이 꽤 있었어요. 뭐 크롬 기반인 경우도 있고 파이어폭스 기반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그쵸. 브라우저들. 근데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졌을걸요. 지금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한때 유행했었는데. 어쨌든 이거 참 전쟁입니다. 이쪽 시장들도 좀더 각축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지금 파이어폭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파이어폭스나 크롬이나 이런 이야기들 다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IT 이슈 얘기, 샤오미 분당 입점에 대한 얘기부터 미 UI 7에 대한 것들, 해외 직구에 대한 얘기와 안드로이드, 그리고 교육용 크롬북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순서 진행해야죠. 크라우드 네네. 펀딩. 이번에 또 재밌는 제품들 많이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예, 원래 두개 하려다가 네. 조금 짧을 것 같아서 하나 더 했어요. 예. 네네. 첫 번째 두 개는 킥스타터고 하나는 이제 그 인디고고인데요. 네. 킥스타터 제품은 요거는 조금 웃긴 제품인데 홉이라는 제품, 합이라고 읽어야 되나? 하여튼 HOBIE라고 돼 예, 네, 있고요. 호비 같아요, 호비. 홉이 같죠? 얘는 조금 묘한 기기인데 그 원래 우리 타임랩스 직전에 타임랩스가 뭐냐면 이제 한컷한컷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영상으로 합치는데 같은 자리에서 계속 찍어서 뭐 구름이 우리 쭉 빨리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맞아요. 그 비표적인 게 이제 뭐 이렇게 찍고 있으면 막 하늘에 구름이 막 날아가고 해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영상을 이제 찍어서 하는 걸 이제 보통 네, 타임랩스라고 멋지죠. 부르는데 타임랩스를 할때 이제 이게 수평 그러니까 가로로 이렇게 돌면서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그러니까 360도 회전하면서 타임랩스를 네. 찍으면 이제 좀 멋지게 찍히겠죠. 네. 이제 그거를 도와주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장비가 아니라 그냥 툴이에요. 툴 끼는 건데 이제 폰을 거치대 같은 거 일종의 그 폰을 장비는 이제 장비죠. 그런데 아주 단순하고 아주 저렴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가로로 이렇게 360도를 회전을 하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네. 이케아에서 파는 타이머를 사셔가지고요 그 위에다 꽂으시면 돼요. 이케아 타이머인데 타이머를 네.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돌리게 돼 있거든요. 돌면 이렇게 따따따따따 하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이케아에 위에다 팔아요, 그런 건? 꽂아서 예, 아 이케아 우리나라 이케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케아 제품이에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건 이케아 네. 제품인데 그 이게 돌리면은 그 동그라미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분이 나와요. 그래서 딱딱딱딱 계속 딱 보면 이게 딱딱딱딱딱 하고 돌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다 거치를 하고 꽂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원통형으로 생겼는데 그 위에다 꽂고 거기다 이제 폰을 끈으로 거치를 하면 그 대신 이제 얘는 그 약간의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뭐 위를 바라보게 한다든지 앞을 바라보게 돼. 그러니까 각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타임랩스 기능을 켜고 이제 하면 얘가 아이폰이나 뭐 폰들이 한 컷, 한 컷, 한 컷, 한컷 찍는 거죠. 이제 그 시간 동안. 네. 타이머가 도는 동안.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사진을 합성, 그 앱이 이제 합성을 해주겠죠, 앱은. 그 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타임랩스 영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 3만, 지금 아직 33일이나 남았어요. 33일이나 남았고, 그리고, 이제 그 파운드네요. 이제 만 파운드 목표인데, 지금 4,000파운드, 뭐 33일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33, 아, 40, 4,000파운드 지금 현재 모여있네요. 아까 볼때 3,000이었는데 1,000 올랐네요, 그 사이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펀딩이 됐는데 물건 값은, 일단은 최초 얼리버드는 날라갔어요. 첫 번째 얼리버드는 끝났고요. 그리고 네. 지금 24파운드짜리가 하고 있어요. 24파운드짜리. 24파운드짜리.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에디션에 이제 뭐, PCI라는 게뭐 이거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렌즈에다가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PCI니까 요 합쳐서 뭐 33파운드짜리인데 요런 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거치대만 파는 거니까 예, 네. 뭐 그냥 24파운드짜리 같은 거 하나 사고 이제 저쪽에 그 뭐, 이케아 가셔서 이제 타이머 사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머는 6불 정도 돼요. 6불 한 6, 7천 원 하니까 합치면은 한 3만 원 돈? 3, 4만 원 돈이면 이제 요런 타임랩스용 거치대를 하나 준비를 할수 있는 거죠. 11월 배송이에요. 뭐 구조상 뭐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 없어요. 그럼요. 그냥 아이고 내가 됐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출력하면 되는 거 3D 프린터로 출력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 설계도만 있으면. 예. 괜찮다, 3D 프린트. 예.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왜 나올 수가 있냐면 3D 네. 프린터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아이디어 제품들이 나와서, 뭐, 우리가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사람들이 쉽게. 뭐, 이거 나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혼자 설계를 해서 3D 프린팅 할수 있는 곳 가서 프린트를 해서, 아니면은 이런 거 해주시는 업체도 있어요.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설계해서 해주시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거를 구현을 해서,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써서 쓴다든지, 아니면 판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뭐, 재밌는 제품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뭔가 화려한 디지털이 아니라, 그렇죠. 아이디어에서 나온 액세서리라는 거. 그렇죠. 액세서리죠. 예, 타임랩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그 아이폰은 기능이 좀 쉽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쪽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타임랩스로 찍은 거 재밌어요, 보면. 예. 저도 집에서 그 꽃피는 거 타임랩스 찍어서 올린 적 있는데 사람들이 뭐 저도 재밌었고 사람들도 좋았고. 그 한참 걸려요. 대사에서 찍는 거. 정말 시간 많이 그래서 걸려. 궁금한 게 요거 배터리 문제 있잖아요. 타이머요? 타임렛으로 찍을 때 아, 폰.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배터리에.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그 전원을 꽂고선 했죠. 근데 이게 동영상이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진이에요, 사진. 그러니까 사진을 한컷 찍어서 합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래 하면은 배터리가 많이 닳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전원을 좀 연결을 해서 네. 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배터리 하나 연결해서 했었어요. 옛날 찍을 때. 이걸 보다 보니까 그거 하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뭐냐, 별 사진 찍으시는 분들. 진짜 회전하는 거 그런 예, 거 찍고. 얘로다가는 분명히 스마트폰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것처럼 움직이는 거 본다라지 하면 좋겠는데, 배터리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배터리, 요즘 외장 배터리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거 다루셔도 될것 같습니다. 재밌는 제품 소개 감사합니다. 호비, 이게 호비였고요. 그 다음 제품 이제 넘어가야죠. 이제 그 다음 제품은 호비는 이제 졌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제품은 이제 수면 측정을 하는 기기인데 반지예요. 아, 반지. 저 요거 네. 재밌던데요. 요거를 뭐라고 읽어야 되지? 아우라라고 읽어야 되나? 그런 것 같은데. 네, 아우라, 아우라링, 오라, 네. 아우라, 아우라. 오라인지 아우라인지 하여튼 반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손에다 꽂으면은, 손에다 끼고 이제 자는 거죠. 이제 자면은. 그쵸. 근데 이게 그 수면 측정을 해서 뭐 그런 거, 수면 측정할 수 있는 거 맞죠? 액티비티 트래커들이 이제 수면 측정을 많이 하니까. 그럼요. 예.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얘가 액티비티 트래커 성격, 그러니까 액티비티 트래커를 반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티비티 트래커를 반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기했었어요. 네. 예. 그 대신 이제 반지 형태이기 때문에 뭐 패셔너블 하겠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 패셔너블한 것 치고 좀 크죠. 사이즈가 제가 보기에. 제 눈에는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이거 킥스타터죠, 지금? 예, 킥스타터입니다. 예. 네, 킥스타터 보시면 아시다시피. 되는데, 사진 보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커요. 예, 반지, 그거, 이거 끼고 사람 때리면 아플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사이즈 크고요. 예, 모양 같은 것, 이게 보면은 그래도 끼고 있으면 그게 뭐야라고 주목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 정도로 커요. 이게 문제죠. 그 정도로 크다는 거. 사진에 보면 여자분이 차고 있는 것도 컷이 있는데 그것도 크다. 뭐 이런 거를 알수 있죠. 예. 뭐 액티비티 트래커 워낙 많으니까 뭐 하는지 이제 대충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는. 어쨌든 예, 많이. 링 형태로 나오는 거는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링 형태가 그 주목할 만하거든요. 잠잘 때 이제 손목 펴는 거 그렇죠. 불편한데, 반지는 항상 액세서리처럼 끼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전 이거 보면서 스마트폰 어차피 사람들이 이제 다 갖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스마트한 전쟁이고, 사람들이 뭔가 구매하게 되려면 액세서리인데, 와치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와치에서, 와치가 너무 무거우면 이제 팔찌 형태로 넘어가게 될 거고, 팔찌 다음에 반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스마트 반지 계속 나오고 있죠. 네네. 근데 제대로 된거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측정하는 게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보면 단자 두 개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거 볼록 튀어나오고 손가락 끼면 안 귀찮은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하트레이트는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하트레이트. 네, 모션은 뭐 당연히 하는 건데 이제 체온을 측정을 해요, 이게. 체온까지. 아, 지난번에 귀에 꽂았던 그 체온 측정기 기억나세요? 네네, 기억나죠. 그거는 사실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귀에서 빠지니까요, 또. 예, 근데 반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반지는 하나 끼고 있고, 그렇게, 손에. 예, 반지는 그래도 끼고 잘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50m 방수 지원하고요. 그리고 지르코늄으로 지르코니아로 오. 이 재질이 돼서 긁히지도 스크래치가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해봐야죠. 예, 알러지도 없고 뭐 지르코니 이제 알러지가 없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알러지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이 얘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킥스타터나 이런 펀딩에 있는 거는 얘네들이 말하는 대로만 나오면 참 좋겠어요. 사봐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제법 가격이 나가요. 일단은 지금 그 얼리버드는 일단 끝났고요. 벌써 얼리버드는 끝났고 그리고 요게 지금 229불입니다. 오, 비싸네요, 이건. 예, 가격이 좀 나가요. 229불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11월 배송. 이것도 11월 배송인데 현재 이거 편등 이미 성공을 했어요. 예, 원래 10만 불인데 24만 불 지금 펀딩 됐어요. 240%죠. 240% 펀딩이 됐고요. 32일 남았어요. 오, 32일 남았는데 벌써 240%면 그러게, 참. 제법 펀딩은 잘 네. 되고 있다. 아주. 그 관심이 있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펀딩 아주 잘 되고 있는 중인 제품이죠. 사이트 들어와 영상 보시면은 아시겠는데, 좀 특이했던 게, 이분들 영어 발음이 예. 러시아 분 같더라고. 이게 그런데 이제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신기해가지고, 바로 이거 러시아 분들 같은데? 예, 뭐, 그렇다는 거. 예, 그 충전하면 충전은 1시간 안에 충전이 되고요. 빨리 그한 되네요. 번 충전하면 3일 쓸수 있다고 3일. 돼 있네요. 예. 근데 뭐 반지 사이즈에 3일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반지 사이즈에 과연 이게 진짜 3일 갈 것이냐 약간 의심스러울 정도로. 진짜로 3일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제품들. USB로 충전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 두 번째 제품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뭐, 개. 반지 얘기 듣다 보니, 이거 죄송합니다. 한번좀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아, 예. 반지 얘기 듣다 보니까요, 네. 애플 반지 나오면 살것 같아요, 아, 애플 반지. 저. 네. 애플 로고 박혀서. 어차피 지금 고가 시장으로 갔잖아요, 시계가. 예. 시계가 뭐 금가루 반응해놓고 뭐 1,000만 원대 시계를 만들어 냈는데, 네네. 아예 애플에서 이런 스마트한 링 나오면은,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애플이 여태까지 만든 제품은 대체로는 스크린이 있죠. 없는 제품 조금 있지만 스크린 스크린이요? 없는 휴대제품을 이제 만들 것이냐는 네. 이제 한번 생각을 그 반지에다 뭘 뜨게 하려고 그러지 그니까. 않을까? 빨리 누르면 앞에 이게 뭔가 이게 마법처럼 슝. 예, 홀로그램. 그렇죠. 뭐 이런 걸 뜨게 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킥스타트에서 OURA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OURA, 네, 그게 OURA. 킥스타트 OURA 검색하시면은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의 컷은 남자 손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이즈로 보입니다만 밑에 내려가시면 여자분이 끼고 계신 사진이 있어요. 보시면 크다. 이거 10개 끼면은 인피니티 잼처럼 보일 수 있다. 인피니트 건틀렛처럼. 예, 인피니티 건틀렛을 모르시면은 그 마블에서 인피니티 건틀렛에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마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라고요. 딱이네요. 네. 예. 예, 됐습니다. 제품 하나 더 있죠? 인디고고 제품입니다. 마지막은. 아, 이게 사실은 며칠 전에 나와서, 그러니까 며칠 네. 전에 잠깐 나와서 인피니션을 일으킨 우리 그 많은 블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죠? TV를 TV를. TV 모니터도 다 공이 이제 그 HDMI 포트가 있으면 가능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자이언트 태블릿으로 만들어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 예, 말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왜냐면 네. 터치가 가능한 화면을 띄우는 거예요. 이거가 뭐냐면 이제 TV 위에다가 거치를 하는 거예요. 카메라 같은 네. 걸 맞아요. 거치를 하면은 걔가 이제 화면에 이제 센싱을 하는 거예요. 그 화면에 손가락이나 그 얘네 전용 펜이 있거든요. 그게 닿는 걸 이제 센싱을 해서 그걸 센싱을 해서 터치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품은 터치제트 웨이브고요. 터치제트 터치 웨이브라고 제트 돼 있고, 웨이브. 예. 그래서 그이 자체의 본체 안에 이거 자체가 안드로이드 기기예요. 이 자체가 안드로이드 기기 때문에 요것만 꽂으면은 이제 되고 폰에 이제 이거랑 연동된 앱이 있어서 사진이나 이런 어떤 데이터를 날리면 바로 이렇게 뜨게 할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아직까지 화면을 보면은 터치가 아직 완성도가 이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상당히 천천히 터치를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 영상에 나오는 터치를 잘 네. 보시면 상당히 천천히 이게 터치와 드래그를 잡고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펜은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터치는 좀 천천히 하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 그 완성도가 100%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작동을 하게 만든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확실히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고, 이 제품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나오면 하나 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 자기 집 TV를 손을 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자기 집 TV에 뭔가, 특별하게, 이거 하나만 거치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되니까, 예, 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앱들도 활용할 수 있고, 스마트 TV를 만진 데 이제 터치가 되는 스마트 TV가 되는 거죠. 제가 한마디로. 좀 조금 헷갈렸던 게 있는데요. 네네. 그 예를 들면은 TV를 옆에 HDMI 꽂아가지고, 네. 예를 들면 TV에다가 스틱 TV 같은 스틱 PC 같은 거 꽂게 되면 걔가 모니터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이 아니라 뭐 TV 위에 한마디로 그 뭐랄까 불나오는 스탠드 같은 거를 갖다 붙여 놓으면은 네. TV 스크린에다가 안드로이드를 뿌려주는 개념인 거잖아요. 아니요. 네. 얘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안드로이드 기기예요. 이거 자체가 안드로이드.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오해하실까봐 사람들이 예. 왜냐면 이 자체가 안드로이드 기기라는 말이 스틱 PC나 지금 저희가 쓰는 그런 것처럼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냥 갖고 있다. 터치까지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본체는 이제 그 TV 위쪽에다 꽂는 거고요. 그걸 네. HDMI 케이블로 TV에다 연결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화면을 쏴주고요. 그러니까 TV 쪽으로 안드로이드 화면을 쏴주고 위에는 카메라는 손가락을 센싱을 해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좀 원리가 좀 영상을 보시면 쉬운데 영상을 다시 봐도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저게 이 화면이 저 폰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자체가 띄워주고 있는 건지 헷갈릴 수 있지만 자체가 띄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기기 자체가 화면을 띄워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그 설계 자체 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거 완성도가 좀 높아지는 게좀 위험 부담이 좀 사실 있어 보이거든요. 약간. 왜냐면 생각보다 많은 기술이 투입이 되고 그걸 처리를 한꺼번에 막 이것저것에서 해야 돼서 약간 부담은 될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요즘 하도 기기들이 좋고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지금 제가 이게 하고 펀 지금 이게 펀딩이 398% 됐어요. 10만 불 타겟에 지금 40만 불 가까이 모였어요. 네. 네, 40만 불 가까이 모였고 아직도 19일 남았습니다. 얘가 지금 119불짜리 팩이 지금 있고요. 네. 인디고고 에디션 원팩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 팩이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예, 그래서 내년 3월에 배송이 됩니다. 내년 3월 내년 배송이니까 3월이고요. 항상 걱정인 건 내년인 건 항상 걱정이 좀 된다. 근데 이 기계는 나오면 정말 센세이션한 거고 우려가 조금 된다. 약간 이 구현이 과연 그러니까 터치하고 있는 현재 터치하고 있는 것 봐서는 그 정도까지 얘가 퍼포먼스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쵸. 약간 우려가 된다. 근데 398%라는 것들은 그거잖아요. 이걸, 이런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예, 저도 이제 그 꿈에 꿈쩍하고 싶네요. 예, 뭐 과감하고 사실 금액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반지보다 싸요, 아까. 예, 맞아요. 반지보다 싸요. 반지가 이미 99불인데. 반지보다 싸고요. 예, 2팩을 사면은,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사면은 225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3불 반지보다 싼, 싸요. 예? 그래도 반지보다 싼데? 그러니까 반지보다 싸요. 두개 사도 반지보다 싸기 때문에. 물론 뭐 50불을 더 내셔야 한국 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예, 하지만 이게 좀 약간의 그 갈등이 될것 같아요. 투자 가치나 이런 거에. 저도 이거 보면서 우리 저희 집 TV 없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TV 있었으면 저도 이게 손댈 수도 모르는 제품이에요.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성우님께서 내년 3월인 거에 부담이 된다라고 하셨지만, 그 앞으로 남은 6개월, 거의 한 9개월 예. 사이에 어떤 제품이 나올지 모르니까,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약간 부담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TV 자체가 터치를 박아서 스마트 TV를 만들면 사실 이게 딱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럼요. 얘의 장점은 옮겨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쓰고 들고 갈 딴 수 데 있다. 가서 들고 가서 쓸수 있다. TV를 교체하게 되면 또 바꿀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뭐 스마트 TV는 박혀버리면은 뭐 땡이니까. 네. 예, 그런 건좀 한계가 있는데. 하여튼, 뭐, 좀, 재밌는 제품이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깜짝 놀래서, 우와, 나도 하나 갖고 싶어 라고 말했던 제품이니까, 구경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검색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디고고에 인디고고. 가셔서, 터치제트. TZ. TOUCH JET. 예, 네. 터치제트. 뭐, 웨이브 안 치셔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치시면은 나옵니다 제품이.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세개 소개해드렸나요? 오랜만에. 네, 호비, 오라링, 오라로 6개요, 오라링, 그리고 요거, 터치 Z, 예. 세개 제품 다 인디고고 하나, 킥스타터 두 개의 제품이었습니다. 아, 네. 재밌네요, 역시. 점점 이 코너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 막 아, 근데 사고 싶기도 하고, 또 뭐가 제품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재밌는, 하고. 갈수록 제품이 재밌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 3D 프린터도 더 흔해지고 값도 싸지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죠. 우리나라 제품들도 이제 많이 구경을 하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많이 네. 보고 있고, 관심 있는 제품들도 이제 많아지고, 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아쉬운 게, 조금 더 이런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는 좀 쉬운 곳이 있으면 좋겠다. 편한 곳. 자기 그러게요. 아이디어를 들고 가서 뭔가 누군가 해주고, 물론 돈은 들겠지만, 시제품을 좀 부담 없이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곳.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내에도 그래도 비즈니스 산업협회도 그렇고 몇 군데들이 생기긴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쉬운 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그분들, 예. 뭐 성우님이 지금 계속 잘해주고 계시면요. 이런 재밌는 제품들 계속 소개를 하는 이유도 지르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보시면서 적용되는 것들, 약해 재밌는 것도 있구나. 요거 이렇게 혹시 TV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고가 확장되는 것들, 그럼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까지 좀 나눴고요. 저 행사 안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5일 남았습니다. 예, 방송 나갈 때 3일 정도 남았겠네요. 예. 그렇죠. 예. 큰일 났네. 예, 8월 28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예,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광화문역에서 저희 디지털 히어로즈 오프라인 데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도 신경이 옴팡지게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 예. 뭐 재밌게 하려고 망치기보다도 원래대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재미없더라도 오시는 업체들이 재밌을 거기 때문에 기대하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뭐, 사실 공짜니까 네. 그냥 오셔서, 어떤 제품을 소개를 하나,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들, 그리고 벤처들은 과연 어떤 제품을 세상에 내놓고 세상에 그 뭐야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어차피 제품이니까 처음에 나온 거니까 그걸 받으려고 하고 있나. 그리고 거기서 또 아이디어도 얻어가고 뭐 이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이번에 아니면 성공하면 한번 더. 처음 믿으시는 분들 위해서 좀 얘기 드리면, 저희 7시부터 9시 반까지 광화문역 내리시면은요, 교보문고 옆에 KT 건물 큰거 있습니다. 네. 거기 1층. 1층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세미나실에서 하고요. 저희 참여업체는 업체는 총네 군데로 스마트펜, 스마트한 화분,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참여업체 볼레디. 그렇죠. 스마트한, 급식 배식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애완견 먹이를 스마트하게 주는 거. 그 그렇죠. 업체 참여를 하고. 애완 제품이죠. 애완 겨운용 네. 제품. 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직토,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직토라는 그렇죠. 데가 와서 새로운 또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아낌없이 좀 보여줄 예정이라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열심히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이 다가고 이제 가을을 앞두고 있습니다. 들리는 히어로즈 33부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디지털에 대한 얘기, 뭐 기술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봤었던 블로그에서 본 기사 중에 하나가 3D 프린터, 소녀에게 팔을 선물하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이걸 보고 조금 감동 먹었어요, 간만에. 그 왼팔이 없는 소녀 이자벨라한테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팀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의수를 선물했습니다. 굉장히 그 의수가, 사실 뭐 의수 선물 받았다 그러면은요, 우리 이제 TV를 보면서 항상 반전이랑 대단한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영화나 맞아. 그런 것들이. 그래, 의수를 선물 받았어. 사람 손이랑 똑같은 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3D부터 만들었던 건요, 약간 왕구처럼 생겼고, 귀엽게 생겼고, 재밌게 생겼어요. 오히려 저는, 더 그렇게 만든 게 신선했어요, 예전. 네. 신선하기도 했고, 이걸 받았을 때이 소녀의 반응이, 너무 환하고 좋아 보여서, 그게 좀 계속 남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끌고 와서, 이거 보라고 집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LG였었죠, 예전에. LG 로고 참 좋아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술은 사람을 향한다. 그런 게 있었었는데, 기술은 사람을 향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3D 프린터,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야기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또 우리 주위를 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하는 또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집중을 하면 그런 게안 보여요, 사실은. 물론 뭐 돈을 당연히 벌어야 되고 그 돈을 자금으로 또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발전을 하겠지만 이 목표가 명확하게 그 사람이 생활이 변하고 그리고 뭔가 변화가 그 다음에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나아지고 개선되고 그런 게더 목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더 나아질 그런 쪽으로 목적이 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제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네. 제품 없으면 살기 힘들어진다고 또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도 현재까지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8일 많이 와주세요. 28일 많이 와주시고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댓글 열심히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계속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안내 드리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이번에 서버를 변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전하는 걸 먼저 하고 있는데, 변경하게 되면은, 주소나 이런 것들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계속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 주에 열심히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들리는 히어로즈"는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히어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글로 디지털 히어로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DIGITALHERO로 검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은 네이버에서 디지털 히어로즈를 검색하셔도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IT 제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이 있으시거나 리뷰를 원하시는 제품, 좀더 심도 있게 IT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디지털 히어로즈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DIGITALHEROZ입니다. 디지털 히어로즈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즐겁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